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여화음악 담당자 앞. 이것은 전공파입니다. 2. 신종파. 주소를 다 적은 뒤에 그래도 못 믿어서 덧붙이는 말. MBC FM에서 새벽 1시에 하고요. 정은임 아나운서와 홍동식 프로듀서가 진행합니다. 참 김현철의 디스크쇼 뒤 음악의 새 사랑이 있는 곳의 앞 시간입니다. 3. 아부파. 밤의 여왕, 밤에 피는 장미, 천사표, 너무 예쁜 언니에게, 혹은 멋진 우리의 홍오라버니 앞. 4. 오류파. 정운임 앞, 정은이 앞, 영화음악 실 앞, 최명길의 영화음악 앞.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저희 FM 영화음악 앞으로 오는 그 편지들, 받는 사람 안에 적힌 글들을 한번 쭉 분류해봤습니다. 참 재미있죠? 그 생김새와 사는 모습이 다양한 만큼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그 글도 참 여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시든 간에 저는 변함없이 여기 있습니다.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입니다. 영화 슬리버 중에서 이니그마 칼리송입니다. 하이텔의 민정우 씨 잘 들으셨습니까? 칼리송 영화 슬리버 중에서 이니그마의 노래였습니다. 자, 영화들 정말 많습니다. 수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영화의 흐름을 바꿔놓았던 혁명적인 작품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오늘 시네마 천국으로 보내드릴 영화는 그런 혁명적인 작품입니다. 바로 장리 꼬다르 감독의 니 멋대로 해라. 리차드 기어와 발레리 카프레스키의 브래슬리스의 오리지널 영화죠. 1960년 작품입니다. 이 내 멋대로 해라는 오선 웰즈 감독의 시민 케인과 함께 현대 영화의 개념을 뒤바꿔놨던 작품입니다. 아시다시피 장리 꼬다르는 단순히 누벨바그를 개척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화인들에게 새로운 정신, 이 영화에 있어서의 새로운 정신을 일깨워준 사람인데요. 이 영화를 감상하시기 전에 우선 그 점프컷이라는 편집 기법을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점프컷, 말 그대로 건너뛰어가면서 편집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요즘 TV 광고라든지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이 점프컷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광고나 뮤직비디오들은 점프컷을 활용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시퀀스를 보여주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의 하나의 줄거리를 확실하게 전달해 줍니다. 광고나 뮤직비디오나 그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 고다르 감독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으로 점프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설명들이 현대의 지성인들에게는 짜증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생각에서 그는 점프컷을 사용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영화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화가나 작곡가가 관객의 수준에 맞춰서 그리거나 작곡하지는 않는다. 감상의 능력을 가진 관객이나 청중만이 작품의 진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제 영화는 감독들의 캔버스이자 오선지이다. 내 영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관객들의 의무다. 아주 당당하지요? 이렇게 장리 꼬다르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고다르 감독의 후기 작품들은 점점 더 난해해지는데요. 단골 출연 배우이자 아내이기도 했던 안나 카리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직히 연기를 하면서도 나는 내가 뭘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오늘 시네마 천국으로 보내드릴 고다르 감독의 데뷔작인 내 멋대로 해라. 이 영화는 그의 작품 중에서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영화입니다. 그리고 위트와 젊은 패기가 넘치는 아주 재밌는 영화고요. 특히 당시에는 무명이었던 장폴 벨몽도의 연기가 일품인데요. 그는 이 영화 덕분에 세계 영화계의 혜성처럼 등장하게 됐죠. 내 멋대로 해라에서 그가 맡은 역은 험프리 보가트를 흉내내는 종도둑 미셸 역입니다. 그런데 미셸의 이 험프리 보가트 흉내는 고다르 감독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 고다르 감독 자신이 미국 B급 갱스터 무비에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다르가 B급 갱스터 무비에게 바치는 일종의 애정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폴 벨몽드의 상대역, 파트리샤 역의 진 세버그가 이 역을 맡고 있는데요. 그 한때는 작가 로맨가리의 아내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많지 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배우입니다. 자, 시나리오는 고다르의 친구이자 누벨바그의 양대 기수였던 프랑스와 트리포가 맡았습니다. 잠시 후에 영화사에 있어서의 혁명적인 작품 내 멋대로 해라가 여러분 곁에 찾아갑니다.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그는 담배를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자신의 두툼한 입술을 두어 번 문지릅니다. 영화 아프리카의 여왕에서 험프리 보가트가 보여줬던 동작이지요. 그는 길 건너에 있던 한 아가씨와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보아하니 뭔가를 노리는 눈치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노부부가 차를 주차시키고서는 문을 잠그지 않고 가버리자 미셸은 잽싸게 그 차의 보네트를 열고는 전선을 이용해서 시동을 겁니다. 미셸, emmène-moi. Il est quelle heure? 11h moins 10. Non, ciao. Maintenant, je fonce, Alphonse. 함께 가고 싶어하는 아가씨를 따돌린 미셸. 기분 좋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차를 몹니다. Buenas noches, mi amor. Tu crois qu'il va me doubler celui-là? Que ça frégate à la con? Pa-pa-pa-pa-pa-pa! Patricia! Patricia! 그의 목적지는 파리입니다. 파리에 가서 친구 앞으로 미리 붙여놓은 돈을 찾은 다음 파트리시아라는 아가씨와 함께 이태리로 떠날 작정이지요. 사비 J'aime beaucoup la France. 혼자 떠들던 미셸이 갑자기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Si vous n'aimez pas la mer, si vous n'aimez pas la montagne, si vous n'aimez pas la ville, allez vous faire foutre. 바다, 산, 도시가 싫으신 분들, 차라리 목매십시오. 카메라를 향해 말하는 이런 장면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촬영 테크닉이죠. 게다가 젊은 여자 둘이 히치하이킹하려고 손을 흔들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Oui, mais l'autre. Oh, après tout, merde, elles sont trop moches.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는 엉망이군. 그래, 못생긴 애들은 걸어다녀야 해. 미셸은 글로브 박스에서 총알까지 장전된 389경 권총 한 자루를 발견합니다. 미셸은 마치 갱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아무데나 겨냥해서 기분을 냅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차가 계속 뭉기적거리자 미셸은 중앙선을 넘어서 그 차를 추월합니다. 그러자 길목을 지키고 있던 경찰 오토바이가 미셸의 차를 뒤쫓고 미셸은 더욱 속력을 냅니다. 교통위반에다가 차까지 훔쳤으니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미셸은 경찰을 따돌리려고 길 옆으로 급히 차를 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만 차의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를 막 검문하려는 순간 그는 차 안에서 권총을 꺼내 그 경관을 쏘아버립니다. Ne bouge pas ou je te brûle. 경찰을 쏜 미셸은 차를 버리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아납니다. 파리에 도착한 미셸은 우선 신문을 한부 사서 훑어봅니다. 그런데 경찰이 피격당한 사건이 어디에도 실려있지 않자 그 신문으로 먼지 덮인 구두를 닦습니다. 그리고는 프랑키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올라라, Michel. Je peux entrer? Oui. Comment ça va, ma douce? Tu n'as pas de veste? Non, je l'ai laissé dans mon Alfa Romeo Super Spring. Tu viens prendre le petit déjeuner au Royal? Non, je suis en retard. Je sois à 9h10 à la TV. TV 스크립터인 프랑키니는 미셸의 수많은 여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기는 했지만 특별히 나눌 이야기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대화만 계속되시오. 그러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자 돈 좀 달라고 손 내미는 미셸. 가진 돈이 없다는 프랑키니. 하지만 프랑키니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 미셸은 그녀의 핸드백에서 돈을 훔칩니다. 그리고는 거리에서 뉴욕 트리븐지를 팔고 있는 파트리샤를 찾아갑니다. 뉴욕 헤럴드 트리뷴! 짧은 보이룩 헤어스타일에 꼭 끼는 만보 바지, 그리고 글자 새긴 티셔츠. 이런 차림의 매력적인 아가씨 파트리샤. 그녀는 미국에서 건너온 유학생입니다. 그리고 곧 솔본 대학에 입학할 예정인데요. 현재 뉴욕 트리븐지 파리지사의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팔기도 하고 때로는 임시 기자가 되기도 하죠. 미셸과는 한 3-4주 전에 프랑스 남해안에서 우연히 만나 3일간을 함께 보낸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냥 즐긴 것뿐이었지만 미셸은 다릅니다. 그녀에게 완전히 빠진 거죠. 그래서 그녀를 데리고 이태리로 가고 싶은 겁니다. 두 사람은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일단 헤어집니다. No, pas tout à l'heure. Ce soir. Oui? Yes. Où ça? Oh, ici. Je vous n'avez rien contre Michel. Michel est un ami.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송금한 돈이 당좌 수표라 현금으로 환전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Il y a Berotti aussi, mais j'ai pas très confiance. Je croyais que c'était ton pote. Il est revenu de Tunis? 허탈한 표정으로 여행사를 나서는 미셸. 아무래도 이 방면의 전문가인 또 다른 친구 안토니오니를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셸이 문을 나서자 말자 이번에는 형사들이 여행사에 들이닥칩니다. l'agence Interamericana? Oui, c'est ici. Vous avez des clients qui se font adresser leur courrier ici? Oui. Vous connaissez un certain Michel Poicard? 직원들에게 미셸의 소재를 캐묻는 형사들. 우리 있는 친구 똘마초코는 딱 잡았댔지만 여직원 한 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가 5분 전에 왔다 갔다고 실토해버립니다. 그러자 형사들은 다급히 미셸을 쫓아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그 시각 미셸은 극장 앞에서 영화 포스터를 보고 있습니다. The Harder They Fall. 1956년도 영화로 험프리 보가트의 마지막 출연작이죠. 미셸은 험프리 보가트의 스틸 사진을 보면서 또다시 보가트의 흉내를 냅니다. Pourquoi mourir? Dans un accident. Tu m'invites à dîner, Michel? Évidemment. Je vais de nouveau téléphoner. Tu m'attends? Tu téléphones depuis le restaurant. Non. Je reviens dans une seconde. Les Français disent toujours une seconde pour dire cinq minutes. Michel은 Patricia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수중에는 동전 몇 입과 환전이 불가능한 수표뿐입니다. 현금이 필요한 미셸. 파트리샤에게 5분만 기다려달라고 해놓고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의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손을 씻고 있는 한 사내를 뒤에서 내리칩니다. 쉽게 말해서 강도짓을 한 거죠. 아주 간단히 현금을 조달한 미셸. 마치 신문에서 읽은 것이냐 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파트리샤에게 다음과 같이 털어놓습니다. Couche ensemble, toi? Je ne sais pas. Pourquoi? Pas bien avec moi? Oui, c'est bien. Tout à l'heure dans François, j'ai lu un truc pas mal. Un receveur d'autobus. 한 버스 운전사가 여자 때문에 500만 프랑을 털었다. 그리고는 그 돈을 3일 만에 여자와 다 써버렸다. 그런 다음 그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그런데 그 다음이 걸작이다. 여자도 그 남자에게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곧바로 경찰에 밀고 있고 결국 그 남자는 체포됐다. 지금 여러분은 이 영화의 줄거리를 미리 다 들으셨는데요. 줄거리에는 신경 쓰지 말고 감독의 의도와 영화 스타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고다르 감독의 파격적인 배려지요. Où est-ce qu'il y a des taxis? Bon, très bien. Ma voiture est à l'opéra. Tu veux que je te dépose? OK. Et ta Ford, tu ne l'as plus? Elle est au garage. Allez, quoi, je reste avec toi. De toute façon, j'ai mal à la tête. On ne sera pas ensemble, mais je voudrais rester à côté de toi. Non, ce n'est pas ça, Michel. 오늘 밤을 같이 보내자는 미셸에게 선약이 있다며 거절하는 파트리샤. 미셸이 그녀를 약속 장소까지 태워다 줍니다. 그런데 달리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장면은 온통 점프컷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흔들리는 데다가 대화도 몇 개의 문장들이 아무런 연관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마치 CF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미셸을 따돌린 파트리샤는 레스토랑에서 프랑스 저널리스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녀의 또 다른 애인 중에 한 명이죠. Nothing happens to you like the woman in the book. Oh, what? Read it, you'll see. Well, she doesn't want a child, but the operation is unsuccessful, and she dies. C'est très triste si ça vous arrivait, Patricia. On verra. Patricia는 그 사나이와 인공 유산 문제에 대해서 당시의 유행답게 영어와 불어를 섞어가면서 열심히 토론합니다. No, for 그리고 대화가 끝나자 남자의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이 모든 장면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메시아. 아주 떨떠름한 표정입니다. 이튿날 아침,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숙소에 돌아온 파트리시아는 자기 침대에 미셸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Si, moi je descends toujours au Claridge. Toi alors, tu es complètement fou. 밤새 뭘 했냐며 캐묻는 미셸에게 아무 일 없었다면서 시치미를 떼는 파트리시아. 그러자 미셸은 자기가 파트리시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열심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미셸을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지 않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다는 파트리시아. 미셸의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미셸을 원하면서도 물리치고 싶은 마음. 이게 파트리시아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덟을 셀 동안 미소 짓지 않으면 혼내겠다는 미셸. 여덟을 다 셌을 때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고 미셸은 그런 그녀의 치마를 들치다가 그녀로부터 가볍게 뺨을 얻어맞습니다. 이 장면 들어보시죠. Souris-moi. Bon. Je compte jusqu'à huit. Si à huit tu ne m'as pas souri, je t'étrangle. Deux, trois, quatre, cinq, six, sept, sept et demi, sept, trois quarts. Tu es tellement lâche que je parie que tu vas sourire. J'en ai plus envie de jouer aujourd'hui. Tu es lâche, c'est dommage. 두 사람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이 침실 장면은 약 25분 정도 계속되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대화가 상당히 수준 높다는 점입니다. 거실 벽에는 르누아르와 피카소의 복사품이 걸려 있고요. 딜런 토마스와 윌리엄 포크너가 도마에 오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이나 인생관은 어린이들 마냥 단순하고 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시 유럽 젊은이들의 가치관들이 핸드헬드 카메라와 점프카 편집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묘사되는데요. 고다르 감독이 이 침실 장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의 충돌입니다. 말하자면 깊이는 있지만 노화해버린 유럽 문화와 에너지는 넘치지만 아직 세련되지 못한 미국 문화. 이 두 문화의 충돌을 고다르다운 감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엘리제 99-84. Allô. Bonjour, madame. 미셸은 수표를 바꾸기 위해서 안토니오니에게 계속 전화를 하지만 도통 없다는 소리만 듣습니다. 당장 돈이 아쉬운 미셸. 일단 차를 훔쳐서 팔 요량으로 중고차 장물회비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정호가 뒤서야 파트리시아와 함께 집 밖으로 나옵니다. 미셸은 길에 서 있던 미제 썬더버드 한 대를 슬쩍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제차인양 파트리샤를 태워서 뉴욕 트리븐지 사무실까지 바래다줍니다. 그녀는 오늘 어느 기자회견장에 가야 하는데 우선 사무실에 들러서 기자회견에 관한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Tu sais que c'est le seul endroit dans Paris où on peut téléphoner à l'œil. Il y a 12 cabines branchées directement sur l'extérieur. Bonsoir. Bonsoir. Bonsoir. Hey, François. Oui, monsieur. Mais je reviens. Voilà. François. Merci, monsieur. Pourquoi François, s'il vous plaît? Voilà, voilà. 파트리샤를 기다리는 동안 신문을 사서 읽는 미셸. 그런데 신문에 자신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실렸습니다. 경찰 살해범 오리무중. 이런 제목과 함께요. 그는 볼일을 끝내고 나온 파트리샤를 급히 차에 태웁니다. 그리고는 혹시 누가 볼세라 재빨리 차를 출발시킵니다. 하지만 길 가던 사내가 그를 알아보고는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이미 신고를 했습니다. Monsieur Parvulescu, pourquoi avez-vous choisi candidat comme titre de votre roman? Merci. Alors je laisse parler mon confrère. Je suis persuadé que le livre, en France, recevra à cause du puritanisme français un accueil assez réservé. Monsieur Parvulescu. 비행기에서 막 내린 어느 미국 소설가의 기자회견장. 기자들 중에는 뉴욕 트리븐즈를 대표한 파트리샤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고다르 감독은 이 소설가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마구 쏟아냅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나 역할, 성 모랄들을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심지어 브람스나 쇼팽마저 구역질한다는 소설가. 고다르는 이 소설가를 아주 건방지게 연기하도록 해서 당시 지식인들의 허위를 꼬집고 있죠. Il n'y a aucun rapport entre la femme française et la femme. 인터뷰가 끝날 무렵 미셸은 훔친 썬더버드를 몰고 자동차 작물의 비를 찾아갑니다. 신문을 보고 미셸이 쫓기는 몸임을 안 장무레비는 돈도 주지 않고 차를 빼앗으려고 잔꾀를 부립니다. 미셸이 안토니오니에게 전화를 거는 사이 차 부속 부문을 빼는 것이죠. Oui, mais au dernier moment, ça n'a pas marché. Alors voilà. 이제야 안토니오니의 소재를 알만하게 된 미셸. 장물의비와 가격을 흥정하지만 장물의비는 흥정에 응하지 않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라 가만 내버려 두면 어차피 자기께 될 테니까요. 그 순간 차 부속품이 없어진 걸 알았던 미셸. 장물의비의 지심을 직감하고는 그를 흠씬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돈도 좀 빼앗아버립니다. 들어볼까요? Non. 5000. Non. 2005. n'entende plus. Hé, hey, là-bas! C'est vous qui avez enlevé le fil du Delco? Vous me devez un téléphone. C'est pour mon taxi. Allez, pourrez, pourrez! Allez, vous occupez pas des piétons, foncez, c'est tout ce que je vous demande. Allez, pourrez, pourrez, nom de Dieu! 택시를 타고 파트리샤와 함께 안토니오니를 찾아가는 미셸.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트리샤를 일단 사무실에 데려다주고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Miss Fontaine? Yes? I'll see you later. Vous parlez français? Yes. Connaissez-vous ce garçon? 형사들이 사무실로 파트리샤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와 미셸이 함께 차를 타고 다닌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죠. 경찰 살해범이라는 제목 밑에 미셸의 얼굴 사진이 게재된 신문을 파트리샤에게 보여주는 형사들. 하지만 그녀는 미셸과는 그냥 좀 아는 사이일 뿐이라고 둘러대고는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형사 한 명이 파트리샤를 미행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미셸 역시 그 형사의 뒤를 쫓아갑니다. 4, 5미터 간격을 두고 걸어가는 세 사람. 그런데 때마침 연도에는 미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프랑스 방문 차량 행렬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틈을 이용해 한참 영화가 상영 중인 어느 극장으로 뛰어들어가서는 화장실 창문으로 도망쳐 나온 파트리샤. 겨우 형사를 따돌린 그녀 앞에 미셸이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영화를 보기로 하고 극장을 찾아갑니다. 웨스트바운드라는 최신 미국 서부 영화가 상영 중인 극장안.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뜨겁게 입을 맞춥니다. Erreur, shérif. Notre histoire est noble, tragique comme le masque d'un tyran. Nul drame hasardeux ou magique, aucun détail indifférent ne rend notre amour pathétique. 두 사람이 극장을 나옵니다. 이미 밤입니다. 거리의 전광판에 경찰 살해범 미셸의 이름이 깜빡거립니다. 점점 조여되는 경찰의 수사망. 미셸은 다시 차를 훔칩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파트리샤는 처음으로 미셸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셸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또 다른 차를 훔쳐서 갈아탑니다. 이제 파트리샤가 더 적극적입니다. 그녀가 운전석에 앉고 미셸이 뒷자리에 타죠. 그리고 두 사람은 드디어 안토니오니를 찾아냅니다. 1 million 3, je peux le faire. Peut-être demain. Il est sur quelle banque ton chèque? BNCI. Montre. Qu'est-ce qu'on fait? Je sais pas. Je peux t'appeler où demain? Je ne sais pas. Tous les hôtels sont complets avec des comptes touristes. On ne sait pas où elle est. Mais à Montmartre, j'ai une amie. Elle a un grand appartement. Non, pas à Montmartre. Mais non, pas à Montmartre, on me dit. Pourquoi ? On a trop d'ennemis à Montmartre, petite fille. Antonioni는 24시간 내에 100만 프랑 정도를 구해보겠다고 말하고는 미셸과 파트리샤에게 약속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약속 장소인 또 다른 친구의 사진 스튜디오. 파트리샤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전주기에 올려놓습니다. Le concerto pour clarinet de Mozart. Ça t'ennuie? Non, celui-là, je l'aime bien. Je croyais que tu n'aimais pas la musique. Seulement ce disque. Mon père était clarinettiste. Ah oui? Oui. Mon père, c'était le génie de la clarinette. On va dormir? Oui. C'est triste, le sommeil. On est forcé de se séparer. Ré. Se séparer. On dit dormir ensemble, mais c'est pas vrai. Patricia. 이튿날 오후 5시. 은행은 이미 마감했을 시간입니다. Rien. Patricia. Quoi? Arrive ici. Tu vas acheter François et une bouteille de lait. Ok. La délégation soviétique a fait 100%. Michel은 안토니오니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계속 통화 중입니다. 그런데 미셸의 부탁으로 우유와 신문을 사러 나갔던 파트리샤가 물건을 사고 나서 전화 수화기를 집어듭니다. 0100 L'inspecteur Vital, s'il vous plaît. 알로 Patricia Franchini. Vous savez, le garçon vous cherchez. Je viens de le voir. Il est 11 rue Première Campagne. 전화를 건 곳은 경찰서입니다. 미셸이 숨어 있는 곳을 밀고 한 것이요. Antonio passe dans un quart d'heure. Il vient d'appeler. On part en Italie, ma petite fille. Moi, je ne peux pas partir. Mais si, je t'emmène. Berotti me prête sa Simca Sport. Moteur Amedeo Gordini est le sorcier. Michel, j'ai téléphoné à la police. J'ai dit que tu étais... Michel est sur le studio de Tedro en Patricia. 그녀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들으면서 자신이 밀고 있음을 무덤덤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미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얘기하죠. 바로 그 시각 친구 안토니오니가 돈과 차를 가지고 은닉 장소인 스튜디오 앞에 도착했습니다. Foulcan, la petite américaine m'a dénoncé. Non, moi je reste, toi tais-toi. Je parle trop grave là-dedans. Non, je reste. Antonioni는 미셸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하지만 미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파트리샤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순간 경찰차가 골목으로 들이닥치고 안토니오니는 미셸에게 권총을 던져주고는 가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의 총구가 미셸을 향해 불을 뿜습니다. 들어보시죠. 불꺼! 총을 맞은 메셜 비틀거리면서 골목길을 달려나갑니다. 카메라는 그런 그를 등 뒤에서 롱테이크로 뒤쫓아가지요. 골목길을 벗어난 미셸이 차도에 쓰러집니다. 형사들이 달려옵니다. 마츠유샤도 함께 달려옵니다. C'est vraiment dégueulasse. 마트리샤에게 뭔가를 말할 듯이 입을 열다가 자신의 왼손으로 눈을 덮으며 숨지는 미셸. Qu'est-ce qu'elle a dit? Il a dit, vous êtes vraiment une dégueulasse. 너는 예쁘지만 나쁜 여자야. 이렇게 말했다고 형사들이 얘기해 줍니다. 마트리샤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뒤돌아서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시네마 천국, 영화 내 멋대로 해라. 어떻게 귀로 잘 보셨습니까? 전달을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 약간 기분이 그렇네요. 영화사에 있어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께 잘 진행 전달이 됐는지 약간 그게 의심스럽네요.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두 곡을 들려드리고 여러분께 인사를 할 수 있겠네요. 먼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이 국내에도 발매가 됐는데 블레이드 러너의 러브 테마 들어봤죠. 하이틀의 윤범식 씨, 이승준 씨, 성동구 광장동의 이현철 씨 함께해 주십시오.